만남의 인연이 쌓여 지금엔 하나가 되고 지금엔 하나가 되고 같이 한 시간 속에서 정다운 관계가 되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서로가 필요한 사이 천생연분 따로 있나 그것을 놓지 맺힌 것을 푸는 사랑이지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을 놓지 미운 것을 품는 사랑이지 언제나 정들 때처럼 둘만의 추억을 채워 바라는 소원을 빌고 바라는 소원을 빌고 그 모습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음에 피네 생연분 따로 있나 그것을 놓지 맺힌 것을 푸는 사랑이지 백년해로 따로 있나 그것을 놓지 미운 것을 품는 사랑이지 언제 예쁠 때처럼 그 시절 그대로 변치 말기를 변치 말기를 마음에 피네 변치 말기를 변치 마음에 피해